일본 시사문제연구회가 최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압살 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글은 미제가 역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 등 압살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온 데 대해서 까발키고,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성원국인 조선에 대한 핵 위협과 제재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물론 조선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고 단죄했습니다.